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 제육기자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한돌 기념 보고회가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역사적인 현지 지도는 공장에서 자강력 제1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체육기자재의 국산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나라의 체육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